짧은 머리 단정한 옷차림 투명한 이유 어색한 미소 너를 만나고 많이 달라진 것들 이제는 내게는 없는 것들 어쩌면 어쩌면 이제는